남조선의 진보연대가 9일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제 시작이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은 촛불의 승리이며 노동계약 저지, 백남기 농민 학살 주범의 처벌, 빈곤 철폐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 농민, 빈민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면서 진보연대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을 즉시 퇴진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며 내각을 정사퇴시킬 때까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 권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타살 등 지난 4년간 감행한 적폐를 일소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8일 거짓말을 반복듯 하는 청와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